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197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태어난, 이 사이에 태어난 모든 청소년들이 바로 오늘 법률적으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이 우리 주위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어른다운 어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미정수이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선아 형진 은상 서령이한테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전주 최수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곡 해리슨 포드의 실종자 중에서 I've seen that face before 그레이스 존스의 노래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 FM 영화음악을 꼭 들어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그래서 진짜라고 믿고요.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서울 성북구 동성동의 배진아 학생과 그 친구들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비틀즈스 중에서 Jump in Line, 해리 벨라폰트입니다. Cha-cha, tango, waltz, or the rumba. Senora's dance has no title. You jump in the saddle, hold on to the bridle.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and time. Okay, I believe you.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Rock your body, child.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and time. Somebody help me.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and time. Hook. Shake, shake, shake, Sinora, shake your body line. Shake, shake, shake, Sinora, shake it all the time. Work, work, work, work, Sinora, work your body line. Yeah. Work, work, work, Sinora, work it all the time. Sinora, she's a sensation, the reason for aviation. And fellas, you got to watch it. When she wind up, she bottom, she go like a rocket.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Okay, I believe you.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Heist those skirts a little higher.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Off the chimney.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Whoa! Shake your body line. Work, work, work, Sinora. Work it all the time. Dance, dance, dance, Sinora. Dance it all the time. Work, work, work, Sinora. Work it all the time. Sinora dances calypso. Left to right is the tempo. And when she gets the sensation, she go up in the air, come down in slow motion.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Okay, I believe you.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Somebody help me.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Okay, I believe you. Jump in the line, rock your body in time. Shake, shake, shake, Sinora, shake your body line. Shake, shake, shake, Sinora, shake it all the time. Work, work, work, Sinora.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grave and mother. I see me, and I like what I see. Virgin temptress, dream of others. Yes, it's me. Yes, it's me. 메리 스트립, 골디온, 브루스 윌리스 등 아주 호화 캐스팅이었죠. 게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특수 촬영 효과로 제작 당시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 중에서 미, 메리 스트립이 직접 불렀습니다. 영화만큼이나 참 코믹한 곡이네요. 목이 180도로 돌아가서 거꾸로 서 있는 메리 스트립, 배에 큰 구멍이 난 채로 다시 살아나는 골디온, 헐리우드의 특수 촬영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정말 새삼 놀라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메릴 스트립과 골디온은 친구였죠. 그런데 약간 멍청해 보이는 성형외과 의사 브루스 윌리스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두 여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돈으로 삽니다. 메릴 스트립은 영원히 늙지 않기 위해서, 또 골디온은 친구인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여성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또 한 여자, 바로 두 여자에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영약을 파는 이사벨라 로셀린이었습니다. 보디가드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녀의 모습은 랑콤 화장품 모델로 처음 알려졌을 때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듯이 참 아름다웠었죠. 오늘 FM 영화음악 이사벨라 로셀리니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의 정식 영화 데뷔작이죠. 화장품 모델로서의 화려하고 신비롭던 분위기와는 달리 아주 순수하고 소박한 러시아 여인으로 등장했던 영화 베리아에 삽입된 곡 듣습니다. 블라지미르 비소츠키의 야생마. Вдоль обрыва, понад пропастью, по самому, по краю, я коней своих нагайкою стегаю, погоняю, что-то воздуху мне мало, ветер пью. Туман глотаю, чую с гибельным восторгом. Пропадаю, пропадаю,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кони, чуть помедленнее, и тугую

이자벨라 로셀리니는 이 하인즈의 소련인 아내 달라로 등장했죠. 말이 없고 다소곳하지만 남편의 아픈 마음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어머니 같은 아내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분위기에서 우리는 쉽게 왕년의 유명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눈썹을 내리깐 옆모습이 어머니를 아주 쏙 빼닮았었죠. 이자벨라 로셀리니는 잘 알려진 대로 잉그리드 버그만과 이탈리아의 명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당시에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던 버그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로셀리니를 따라서 이태리로 간 이 사건은요, 헐리우드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스캔들이었습니다. 버그만이 오랫동안 미국 영화계로 돌아오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세계적인 영화인 부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자벨라가 다섯 살 때 헤어졌죠. 원래 이자벨라는 쌍둥이 중에 언니로 태어났는데요.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갔고 이자벨라는 아버지 품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쌍둥이인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죠. 13살 때 척추에 병이 걸려서 2년간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이자벨라는 아버지 영화의 의상의를 거들면서 영화계와 인연을 맺습니다. 그 뒤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76년에 A Master of Time이라는 영화에 잠깐 얼굴을 비쳤는데요. 이 영화는 어머니 잉그리드 버그만이 출연한 작품입니다. 그 뒤에는 TV 리포터로 활동을 하다가 82년에 그녀가 30살이 되던 해에 랑콤 화장품의 모델로 발탁되는 행운을 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벨라는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탑 모델로 활동하고 있죠. 이자벨라 로셀리니가 시나리오에까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화 광란의 사랑에 삽입된 곡 듣습니다. 진 빈센트가 부르는 비바빠룰라. Well, Bebop-a-Lula, she's my baby. Bebop-a-Lula, I don't mean my baby. Bebop-a-Lula, she's my baby. Bebop-a-Lula, I don't mean my baby. Bebop-a-Lula, she's my baby. My baby, my baby, my baby. Well, she's the girl in the red blue jeans. She's the queen of all the teens. She's the woman that I know. She's the woman that loves me so. Say, Bebop-a-Lula, she's my baby. Bebop-a-Lula, I don't mean my baby. Bebop-a-Lula, she's my baby, my baby, my baby. That's right. She's the one with the flying feet. She's the one that walks around the store. She's the one that yells more, more, more, more. Bebop-a-Lula, she's my baby. Bebop-a-Lula, I don't mean my baby. Bebop-a-Lula, she's my baby. My baby, my baby, my baby. Let's rock again now. Bebop-a-Lula, 공부하다 말고 고개 흔드는 거 다 보여요. 영화 강남의 사랑에 삽입된 진 빈센트의 노래 비바빠 룰라였습니다. 이 영화는 끝이 원래 비극적인데요. 이자벨라가 그런 작품에는 출연할 수 없다고 이 시나리오를 해피엔딩으로 바꾸게 했다고 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자벨라는요, 이 영화에서 강도 바비의 펑크족 애인 페르디타로 아주 잠깐 출연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영화에 그토록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을 만든 감독 데이빗 린치와 부부 사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저 평범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가 추구하는 영화 세계가 비슷해서 함께 사랑하게 된 일종의 동지애로 묶인 연인 관계죠. 그러니 이자벨라의 조언은 데이빗 린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요. 1952년생이니까 지금은 마흔이 넘었는데요. 이자벨라 로셀리니는 린치와 만나기 전에 두 번 결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79년에 만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인데요. 이 두 사람은 82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한 조나단 웨이드만과는 딸을 하나 두었죠. 이 결혼 역시 데이빗 린치와 만나면서 깨졌습니다. 그 밖에는 이 이자벨라 로셀리니에 대해서 사생활이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매스컴에 대해서 유난히 과민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마도 미국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모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그 후로도 세 번이나 더 결혼해서 항상 스캔들의 대상이 됐던 어머니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실제로 그녀 자신도 그런 어머니의 인생을 매스컴에서 대한다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일에 태어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신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영화를 사랑하는 토끼씨 잘 들으셨으니까 영화 블루벨벳에서 이자벨라 로셀리니가 직접 부른 블루벨벳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신비롭고 분위기 있는 그녀의 이미지와는 달리 아주 복잡하고 묘한 성격을 지닌 여가수로 등장했었죠. 모델로서의 이자벨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컬트 배우적인 모습은 좀 낯설지 모르지만 그녀가 출연한 영화와 배역들을 보면요. 대개가 이처럼 이상심리의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미스터리에 쌓인 인물로 곧잘 등장합니다. 욕망의 사냥꾼, 아이보리 헌터스란 영화에서도 살인극에 휘말리는 코끼리 연구학자 마리아로 등장했었고요. 또 이중음모, Lies of the Twins라는 영화에서는 쌍둥이 형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정신과 환자 레이첼로 출연했었습니다. 또 각기 다른 세대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젤리와 나, 이 영화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이상 성격의 할머니에게 대항해서 자기 살갗을 성냥불로 태우기까지 하는 고집센 아가씨, 이 아가씨의 가정교사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 데이빌 린스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자벨라 로세리니의 남자친구 역이었죠. 감독 티나 레스본은 이 영화를 통해서 여성 내면에 감춰진 폭력 욕구를 나타내려고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비디오로 찾아서 볼만한 영화입니다. 감독이 여성이라서 그 미묘한 여성의 심리를 잘 표현했고요. 또 비평가들의 평가도 아주 높은 작품이거든요. 영화 젤리 앤 미 중에서 피비와 세인트 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이자벨라 로셀리니가 좋아하는 영화나 연기 세계는 그녀가 출연한 작품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요. 그녀의 표현을 빌린다면 영화의 형식이 새롭거나 뛰어나든지 아니면 내용이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는 드라마라면 일단 호기심이 생긴다고 해요. 역할의 비중이 크냐 작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작품 의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역인 남자 배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독이 누군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데이빗 린치나 조엘 슈마커, 또 이태리의 명감독 다비아니 형제와는 어떤 작품이든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게 그녀의 작품 선택론입니다. 다잉 역을 연출했던 조엘 슈마커 감독과는 1989년에 미래, 커즌스를 함께 찍었는데요. 이 영화는 각자의 남편과 아내가 불륜의 관계에 빠지는 바람에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그 두 남녀, 혈연 관계가 없는 사촌 사이인 마리아와 레리의 사랑 얘기인데요. 유부남과 유부녀의 사랑이 불륜의 어떤 초라하고 불결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거기는 아마도 이자벨라 로세리니의 그 부드럽고 우아한 미소가 큰 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 삽입된 비틀즈의 곡 듣죠. The Long and Winding Road. The Long and Winding Road. disappear. I've seen that road before. It always leads me here. Lead me to 곡이 이런 노래인지 몰랐어요. 영화 속에서 보면요. 이스벨라 로슬리니가 이 곡을 흥얼흥얼거리자 옆에서 그 레리, 테드 단슨이 함께 따라 부르는데 둘 다 음을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안 부르는데 비틀즈가 부르면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The Long and Winding Road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뛰어난 미모, 영화적인 재능을 모두 물려받은 이스벨라 로슬리니. 누가 뭐래도 그녀는 천부적인 연기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영화인 2세와는 달리 이사벨라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정 환경은 제외한다고 언제나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영화인으로서 그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인터뷰 석상에서는 항상 부모에 대한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사벨라지만 지금껏 부모의 도움 없이 배우 인생을 살아온 건 역시 사실이고요. 이런 연기자로서의 자부심과 독립적인 사고방식은 그녀의 재능 이외에 부모가 물려준 또 하나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국내에 비디오로 출시된 뒤에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죠. 시에스타.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단역으로 출연했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나른한 연주로 듣죠. 시에스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I Can Dream About You, 영화 Streets of Fire 중에서 댄 하트만의 노래, 전북 전주 금암일동의 이현아 양 잘 들으셨죠? 아, 저한테 아주 세 장의 두꺼운 편지가 와 있는데요. 어느 날 돈 3,000원만 갖고 가출한 김진욱 학생의 얘기입니다. 사실 절 찾아올까 하는 생각도 했었대요. 그런데 하루 만에 옥상에서 잠을 잔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밥을 가득가득 담아주시고 어느 날보다도 반찬을 많이 해주시고 어느 날보다도 그 사랑을 가득 쏟아주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인데 여러분께 다 읽어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성인이 되려면요. 이렇게 아픈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년의 날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이자벨라 로셀리니의 어머니죠.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영화 이수, 앤무브 브람스,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중에서 브람스 곡에서 빌려온 테마, 피에르 비종의 피아노 연주곡을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최설희 학생이 친구 하영 씨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고요. 대구 남구 대명십동의 박재성 학생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